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 남동진은 9월 29일 가본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 알리 봉고 옹딘바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면서 그가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했습니다.